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국제축전이 평양과 백두산 지구에서 진행됩니다. 주최 백육, 2017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축전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들, 진보적 정당,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, 국제민주단체 대표단들과 대표들,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게 됩니다. 축전 기간 타이양의 성지 방문, 백두산 타이양맞이 모임과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,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.